Sometimes I'm a player, other times I'm a fan. 어쨌든 음악 없이 제대로 해서 말을 못해. 며칠 듣든 멜로디와 가사들 속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은 모두 다 기록해. And sometimes I go fast, other times I go slow. 하지만 애태껏 매일 새 고단한 곡도 대충한 적 없는 속 내 음악을 놓고 이야기하려면 대충 듣지는 말하죠. No. Sometimes I get mad, other times I'm in peace. 나도 잘 모르 내일은 어떤 사람이 될지. 전자의 경우엔 진정제 아마 후자는 장난감이 되어주는 걔네게는 음악이겠지. 미루에게 주스 존재 다 다야겠나. 음악이 내게 그런 거라면 거창이 될까. No, 이걸 통해 숨 쉬고 살 테니까. It doesn't matter if I'm rhyming or not. 이걸 통해 숨 쉬고 살 테니까. It's a life. 이걸 통해 숨 쉬고 살 테니까. It's a life.